울지 말아요 누구도 난 이해 못해요 숨는 게 편해서 오랫도록 뒤돌았던 내게 좁은 내 맘에 커져가는 널 어쩌죠 원하고 원해요 감췄던 나를 꺼내 말해볼래 바라고 바래요 그대만이 내가 원한 사랑이죠 나의 사랑이죠 아 자꾸 궁금해져요 나를 향한 지짐 어린 그대 감췄던 나를 꺼내 말해볼래 바라고 바래요 그대만이 내가 바란 사랑이죠